지난 3월 14일에 시작된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컵 경기대회 구조 동아시아지역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구조에 속한 사이오팀과 기관차팀 사이 1차 경기가 18일 평양의 오리를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. 경기는 1대1로 끝났습니다.